공상영화가 현실화된다. 맨 먼저 어떤 감정이 들까요? 놀라움 아니면 신기함. 하지만 그 신기함과 놀라움이 지나면 글쎄요, 절대 멈추지 못하는 엄청나게 빠른 차에 탄 것 같은 그런 현기증이 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똑같은 사람을 여러 명 복제해내는 인간 복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계는 물론이고요, 항상 더 나은 실험 결과를 원하는 과학계에서까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하고 외모는 물론이고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이 두 명, 세 명 이렇게 있는 거 정말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똑같이 생긴 두 사람, 베로니카와 베로니크가 주연이었던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에서 반단부단마의 협주곡 마단주 띄워드렸습니다. 아, 인간 복제 기술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곡을 들으니까 굉장히 음산하고 아주 끔찍하게 느껴지는데요. 가끔 하이틀도 무섭게 느껴지는 컴퓨터를 잘 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는 진짜 영화 속에서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 서울 양천구 목이동의 김선지 양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여승수 학생은 친구 세 분의 생일을 한꺼번에 축하해 주셨네요. 자경이, 영이, 희선이 조금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는 엽서와 있고요. 한림대 해방영화패 영상틀의 김홍민 씨. 제가 하이틀에 있는 시네마 천국에서 홍민 씨의 글을 여러 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이디가 굉장히 멋있어요. 세르게이라고 어느 만화책의 혁명가 이름과 똑같은데 이분이 제13회 영화제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영화제 잘 마치셨죠? 저희 MBC에서도 이번에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같은 제13회네요. 13회 MBC 대학 가곡제입니다. 11월 1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는 행사인데요. TV와 FM 동시 생방송되는 거죠. 아주 참신한 가곡이 10곡이 선보이는데요. 특별 공연하는 팀도 있습니다. 서울대 아카펠라 합창단이 인공위성, 그리고 김성길, 김진원, 이문균, 오현명, 김자경 씨 이분들의 특별 무대도 마련되고요. 관람을 원하신다면요. 11월 6일까지 엽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초대권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실 곳은 FM 영화음악 주소와 똑같네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하지만 여기에는 대학 가곡제 담당자 앞 이렇게 쓰셔서 보내주십시오. 자, 좀 전에 여승수 학생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Stand By Your Man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원래 태미 와이넷이 불렀죠. 최근에 Crying Game에도 삽입됐는데요. 태미 와이넷의 오리지널은 잭 니콜슨이 주연하고 밥 라펠슨이 감독한 Five Easy Passes, 이 영화에서 마치 테마처럼 쓰이죠. 자, 오늘은 약간 다른 분위기로 들어보죠. 대한의 남아 이성민 씨, 인천의 유근희 씨, 충북 청주의 윤기숙 씨, 대구의 이승주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까롤로르의 노래입니다. Stand by your man.

호주 출신의 혼성 2인조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곡은 광주 서구 진월동에서 연민정 씨가 아주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 적어주신 신청곡입니다. 영화 야망의 함정 The Firm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영화 더 펌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자, 토요일에 오셔서 언제나 영화를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죠. 영화 평론가 정성희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주제로 생각한 것은 영화 분석은 아닙니다. 뭔가 좀 재미있는 얘기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가장 초조하신 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생 분들이실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자, 그동안 수입되었었는데 왜 아직도 개봉을 이 영화는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를 열심히 청취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프로가 나서서 왜 안 하는 거냐라고 여기저기서 소문내고 비판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 탄원한다면 그렇다라면은 이 영화들이 금년이 끝나기 전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소망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 제가 기다리는 영화 우선 몇 편 정도 제가 뽑았는데요. 가장 먼저 기다리는 영화는 중국 어권 영화 세 편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중국 영화인데요. 네. 영화 제목은 향혼녀입니다. 예. 이 영화는 그 금년도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영화이고요. 영어 제목을 직역하자면 영어 제목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영혼이 스며나오는 호수로부터 온 여인들. 그러니까, 멋있네요. 예, 이 제목을 보자마자 다들 제목 하나는 그랑프리감이구만 이라고 그 베를린 영화제 소식에 나왔었고 네, 내용은 설마 제목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해 그랑프리를 받았는데요. 우선 제가 감독을 잠깐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를 감독한 그 CFA라는 감독은 새로운 감독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감독은 소위 알려진 제5세대 감독들 그러니까 칭카이거나 아니면은 장예모보다도 한 세대 앞선 중국 제4세대 감독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영화 중에서는 부용진을 찍었었던 쉬진과 같은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감독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영화제에서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이 감독은 이미 3년 전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흑설 그러니까 검은 눈이라는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상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솜씨를 갈고 닦아서 드디어 세계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셈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강을 끼고 있는 향혼 유방이라는 참기름집에서 시작합니다. 이 참기름집 주인은 여자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주인은 어린 시절 돈에 팔려서 이 집에 시집 와서 온갖 구박받고 그러면서 어려운 집안 살림 꾸려나가며 오늘날 여기까지 온 셈입니다. 그녀는 아주 여장부답게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름을 끌어모으고 이것을 팔고 하면서 성공한 셈인데요. 이 참기름집 여주인의 남편은 그러나 불행히도 술주정꾼입니다. 매일이면 그저 소동 부리고 잠자고 일어나서 또 술 먹으러 달려가는 것이 일의 전부입니다. 게다가 단 하나뿐인 아들은 정신박애가입니다. 그러니 참기름집 여주인에게는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 집에 이 가게에 참기름을 날르러 오는 트럭 운전수와 그만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심각한 주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 여주인이 아들한테 아들이 아주 오랫동안 사모하는 한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은 그 부모가 원체 노름을 좋아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그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신부를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까지 올립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결혼 생활은 시작되지만 아들은 정신박약아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날이면 날마다 구박받고 매 맞고 그리고 가끔 정신질환으로 발작까지 일으키는 것을 감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우연히 이 새아기가, 이 신부가 그만 자기 시어머니가 불륜의 관계라는 것을 엿보고 맙니다. 참기름집 여주인은 일순간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는 남편을 몰아낼 힘은 없습니다. 중국 사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알 것을 두려워하여 트럭 운전수에게 더 이상 우리 집에 기름을 배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깊은 시름에 빠집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바로 자기가 자기의 증오했었던 그 삶과 똑같은 삶을 자기가 바로 자기 아들의 아내에게 이 새 신부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어느 날 밤 이 참기름집 여주인은 마음을 굳게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이 결혼은 파혼이라고 이야기하고 도망가서 행복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멀리 떠나보내는 새 아가를 보며 참기름집 여주인은 자기를 슬그머니 돌아봅니다. 그녀의 삶은 행복했었는지 불행했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이 참기름집은 문을 열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들은 이 중국 사회 속에서 봉건제 사회 속에서 억압 속에서 아들과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그 속에서 살아온 셈입니다. 그녀들은 말 그대로 영혼이 스며나오는 호수 속에서 거기 혹시 영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온 여인들이었었던 셈입니다. 이 중국 영화가 아주 가슴 아픈 여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면 또 한편의 중국어권 영화인 대만 영화 희연은 웃음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의 그 영어 제목은 웨딩 뱅킷이니까는 직역하자면 결혼 피로연 네. 정도 될 터인데요. 이 영화를 찍은 영화 감독은 그 신인 감독입니다. 리앙이라는 감독인데요. 이 감독의 데뷔작은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습니다. 정식으로 개봉한 것은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그랑프리를 서울에서 받은 영화인데요. 착수라는 영화입니다. 영어 제목은 쿵푸 마스터라는 제목인데요. 쿵푸 마스터 하니까 아 이것도 대만판 무슨 액션 영화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읽어보신다면 아마 퍼복절도 하실 터인데 영화 속의 주인공은 소년입니다. 그리고 쿵푸 영화 광입니다. 쿵푸 영화를 보는 것이 이 소년의 유일한 낙입니다. 보다 정도가 심해져서 쿵푸를 배워서 나도 저런 근사한 액션을 하고야 말 거야 하고 도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도장에는 별로 제자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쿵푸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웬 영감님이 앉아 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쿵푸를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배워서 내가 쿵푸 영화 같은 스타가 될까라고 알쏭달쏭해 했던 소년이 이 도장에서 배우는 것은 쿵푸가 아니라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리앙 감독은 아주 착실하게 그려나가는데 그는 심지어 이 데뷔작을 통해서 후샤오시엔의 다음 세대를 대표할 만한 감독이다라는 평가까지 받았는데 네. 그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리앙 감독은 그의 두 번째 영화 시연으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향혼녀와 그랑프리를 공동 수상함으로써 네. 그 스스로 증명해낸 셈입니다. 네. 영화 주인공은 뉴욕 맨하튼에서 그 아파트 임대업을 하는 대만 청년 와이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와이퉁이라는 청년은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었지만은 생활하다 보니 여기가 근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정착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대만에 있는 부모님들은 미국 가서 다 성공하고 좋은데 딱 하나 불만이 있습니다. 결혼. 왜 결혼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빨리 손자를 보고 싶은데 왜 결혼을 안 하느냐고 심지어 대만에서 컴퓨터를 사서 그 컴퓨터에 신부 명단과 온갖 조건이 쓰여진 자료를 다 입력시켜서 미국까지 보낼 정도로 열성입니다. 와이퉁은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원하는 신부감의 조건으로 박사학위 두 개, 거기다가 오페라 가수, 그리고 외국어는 한 다섯 가지쯤 할 것 하고 보냈는데 네. 이 중매 회사가 원체 대단한 회사인지 심지어 그런 여자까지도 구해서 보냅니다. 세상에 그런 여자 있어요? 정은임 씨요. 그러나 그 여자가 가도 와이퉁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퉁은 게이, 그러니까 동성연애자이며 사이먼이라는 젊은 의사와 아주 친절하고 부드러운 남자와 함께 동거 중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사실은 결코 밝힐 수 없습니다. 밝히는 날에 어머니는 기절하고 심장 약한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독촉은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먼이 제안합니다. 너 아예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그래. 와이 전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하니까 사이먼 대답인즉슨 결혼하면은 미국에서는 세금 면제받고 좋은 점이 어디 한둘이겠어. 게다가 아버지가 사원 물려주실 것이고 너도 그 등살로부터 해방될 터이니 얼마나 좋아 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와이퉁은 중국 본토에서 불법 이민 와서 그린카드 구하려고, 그러니까 영주권 구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할 때 없나 전전긍긍하는 웨이웨이라는 처녀를 이 사기 결혼극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대만으로부터 부모를 불러들여서 위장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네. 영화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와이퉁은 웨이웨이와 무사히 결혼식을 끝냅니다. 그런데 결혼식 그날 어찌된 셈인지 친구들의 소란과 술까지 취해서 그만 와이퉁은 웨이웨이를 임신시켜버립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같이 동거했었던 사이먼은 질투가 당연히 나죠. 두 사람은 싸우게 되고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웨이웨이는 내가 원래 결혼하려고 그랬던 남자는 이 남자가 아니니 차라리 임신 중조 수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대만에서 온 부모님들은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럴까 하고 그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느 날 원래 나빴었던 심장이 더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물론 심각한 것은 아니고 가볍게 입원한 것입니다. 입원한 바로 그날 와이퉁은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고 어머니에게 자기가 동성연애자이며 이 결혼은 사기극이었으며 자기의 진짜 애인은 사이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어머니는 실의에 차서 아버지와 함께 대만으로 그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돌아올 날짜는 다가오고 이제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한 아버지는 집에 있고 그리고 어머니와 또 와이퉁과 웨이웨이는 임신 중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집에 혼자 남아있던 아버지는 무료한 생각에서 사이먼을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고 항구까지 걸어와서 계속 바다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사이먼에게 결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빨간 봉투가 든 선물을 사이먼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빨간 봉투 선물을 건네주는 것은 시아버지가 맞습니다. 그치? 신부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 아들이 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나의 새 아가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그 빨간 봉투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사이먼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시침을 뚝 띄고 부모는 다시 대만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결국 사이먼과 와이퉁이 게이 관계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셈이지만 그러나 가족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아마도 평생 비밀을 지키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리앙 감독은 시연이라는 영화 속에서 게이라는 문제와 또 다른 문화라는 문제와 네. 가족이라는 문제를 한 영화 속에 담아서 왁자지껄한 폭소극으로 영화를 1시간 30분 내내 달려가다가 마지막 25분 동안 마치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순간적으로 한 대사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전기가 찌르륵 오르는 듯한 기분을 네. 이 영화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축 처져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기 원했건만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떠나가는 그 부모의 두 어깨를 끈덕지게 잡아내는 카메라의 그 집요함 속에는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실컷 웃으신 다음에 시연은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편의 영화는 그 아마도 이 시간에 많은 그 소개가 있었을 것이고 또 제가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이 프로에서 시컷 들은 폐왕별이입니다. 네. 첸카이거 감독의 이 폐왕별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개봉 중인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와 함께 금년도 깐느 영화제에서 공동 그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는데요. 예. 이 영화는 잘 알려진 대로 장국영과 공리와 장풍위라는 세 배우가 폐왕별이라는 중국 경극을 그 중심으로 해서 총조말 1928년에서 시작해서 일제시대 그리고 국민당 정권과 공산당 문화혁명 시대를 거치며 만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여자일까 역사일까 그도 아니면 예술일까를 첸카이거는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시간 40분 동안 아마 그 혹시 이 프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첸카이거의 그 암영화 현희의 인생을 보고 난 다음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그 두 번 다시 첸카이거 영화를 안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영화는 팽팽한 드라마로 그리고 2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을 순식간에 달려가는 힘으로 이 영화를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첸카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폐왕별이로 예전의 영화 세계로 다시 돌아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 만일 그 가장 좋은 영화 10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은 많은 분들이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집시의 시간을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시의 시간을 보신 분들이라면 에밀 쿠스트리차의 그 다음 영화 애리조나 드림은 왜 수입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는 이미 수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금년 여름에 개봉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네. 이 프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빨리 소문을 내주십시오. 그만 이 영화가 극장을 잡지 못해서 개봉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메쿠스트리짜는 불행히도 집시의 시간이 커다란 흥행 성공을 거두지 못함으로써 언제 개봉될 수 없는 영화가 언제 개봉될지 알 수 없는 영화가 되어버린 셈인데요. 이 영화는 그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영화의 원래 시나리오는 에밀 쿠스트리짜가 그 컬럼비아 대학교 영화과에서 영화 시나리오 강의를 하던 중 21살의 학생이 시나리오를 제출한 것을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영화를 찍을 결심을 했었는데요. 영화 주인공은 엑셀 블리마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그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어버려서 시르에 잠겨버리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가 다시 태어나고 싶은 것은 사막을 날아다니는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영화의 시작은 선인장이 가득 있는 사막 위로 물고기가 날아다니는 환상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그 첫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렸을 땐 늘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 네, 장면은. 맞습니다. 이 엑셀 브리마를 시리에 찬 엑셀을 삼촌 레오가 부릅니다. 삼촌 레오는 자동차 세일즈맨인데요. 엑셀에게 자동차 판매를 맡기며 이 아메리카는 원하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이 정말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애리조나로 온 엑셀은 그러나 여전히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엑셀에게 그 동네 과부 엘렌이 계속 꼬리를 칩니다. 네, 거기다가 네 맞습니다. 수양딸 그레이스도 엑셀을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엑셀은 계속 날아다니는 물고기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에밀 쿠스트리자는 어떤 장면에서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의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기도 하고 예. 또 어떤 장면에서는 존 포드처럼 영화를 찍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타르콥스키의 흉내도 냅니다. 그는 애리조나 드림을 수많은 영화 감독들의 모자이크처럼 끌어내면서 엑셀의 그 꿈을 애리조나에서 실현하고 싶어합니다. 그 꿈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즉 이 영화가 감독상을 받음으로써 에밀 쿠스트리자는 그의 네 편 전작이 3대 세계 영화제에서 모두 수상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나 평론가들에 따라서는 이 영화에 매혹적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실망스럽고 지루하다. 단 앞부분 20분만 빼놓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틀린지는 직접 보고 확인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 영화보다 그 쿠스트리자의 다음 영화가 우리나라에 더 먼저 수입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다음 영화 촬영에 돌입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영화는 Once Upon a Nation,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라는 제목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지금 끔찍한 전쟁에 휘말려든 자기의 조국 유고 얘기가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세계 영화 속에서 지금 가장 큰 돌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심지어 옐로우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시아 영화들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영화 움직임은 영국 영화입니다. 영국 영화는 사실은 프리시네마 운동 이후 그러니까 60년대 초반 그 앵그리 영맨으로 대표되는 연극 세대들이 영화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영화를 찍기 시작한 운동 이후 아주 오랫동안 헐리우드 영화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최근 채널4 출신의 새로운 감독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만일 채널4의 대장을 뽑으라면 그것은 켄 루치라는 감독이 될 것입니다. 이 감독은 지난 5년간 꾸준히 깐느 영화제 본선에 진출하였었고 수많은 영화제 상을 받았고 그 기괴한 감수성과 다큐멘터리 스타일은 아마도 지금 영화를 찍는 감독들 중에서 가장 이탈리안 네오리얼리즘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면 그것은 켄 루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신작 비 내리는 돌덩이 레이닝 스톤즈도 네. 역시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있지만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극장을 못 찾아 유령처럼 여기저기 헤매이고 있습니다. 제목이 희한하네요. 희한하죠. 네. 그리고 이 영화는 금년도 깐느 영화제에서 그 심사위원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영화는 밥 윌리엄스라는 독신 실업자가 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데서 시작합니다. 일을 구할 수 없으니 생활이 엉망진창입니다. 딸은 커가는데 도리는 없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근교에 맨체스터 하면 공장지대로 유명한 바로 그 근처에서 그야말로 끔찍한 밑바닥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시작하면 고기를 구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양을 훔치다 잡혀서 공봉으로 두들겨 맞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아무리 배우라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메라를 버티어서 나누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밥 윌리엄스를 5분 이상 두들겨 팹니다.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을 카메라는 나눠 찍지 않고 그냥 롱테이크로 서서 지켜봅니다. 아유, 배우가 거의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아주 그 끝까지 지켜보는데 영화는 더 비극으로 달려갑니다. 밥 윌리엄스는 딸아이가 교회에서 성체수혈을 받기 위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만 그 옷조차 살 돈이 없습니다. 그는 딸에게 옷을 구해주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합니다. 이웃집 부자 동네에 가서 자동차를 훔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훔치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하던 밥 윌리엄스는 마지막 순간 어이없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 어이없는 결말은 적어도 정상적인 도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꼴을 당합니다. 그것을 켄 로치는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컬트 영화로 별 기괴한 장면들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끔찍하고 기괴한 것은 현실이라는 것을 켄 로치 영화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켄 로치 감독과 함께 앤드류 버킨이라는 감독이 찍은 시멘트 정원이라는 영화도 그 못지않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주 가난한 어머니가 네 남매를 이끌고 살아가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자리는 계속 적은 돈만 줄 뿐이고 네 남매를 데리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억지로 살지만 심지어 잘 것조차 쉬운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무허가 주택에 가서 이들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급히 돌아오던 이 어머니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아가 됩니다. 내 아이들은 고민합니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들은 그만 고아원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들은 어머니를 정원에 넣고 네.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버립니다. 아.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어머니가 멀리 여행 갔다고 얘기하고 버티는데 문제는 여름입니다.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냄새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아이들은 시침 뚝 뛰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글쎄 말이에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라고 그 여름을 보냅니다. 그 지독한 냄새나는 여름을 앤드류 버킨은 영국의 실업자 문제와 겹쳐 네. 아주 지독하게 그려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서 검열을 넣었더니 검열 쪽에서 어차피 영화 다 잘라야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돌려보내세요 라고 대답을 받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바로 네. 그 켄틴 타란티노라는 감독의 예. 데뷔작 저수지의 개라는 영화입니다. 켄틴 타란티노라는 감독의 아주 이력이 재미있는데요. 어찌나 영화를 열심히 보러 다녔었든지 중학교 가까스로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차라리 너 영화관으로 등교하지 그러니 하고 졸업을 못했습니다. 졸업 못한 이 아이가 어찌나 안 돼 보였었던지 부모는 아이에게 비디오 가게를 차려줬습니다. 네. 이 아이는 비디오 가게라도 어떻게 해서 살 생각을 하기보다는 새로 나온 비디오라는 비디오는 온갖 자기 가게에 갖다 놓고 비디오 보는 것으로서 자기 인생을 아예 다 보내기로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내가 차라리 시나리오 쓰고 감독하는 것도 재미있겠지 하며 적은 자본으로 저수지의 개라는 영화로 데뷔하여 영화 평론가들에게 무지하게 못 찍었지만 무지하게 재밌다. 예. 라는 아주 이상한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독특한 케이스네요. 그, 이 감독의 이 영화를 설명하기보단 아마 이 감독의 그 활동상을 얘기하면은 아니 그런 감독이 다 있어 하겠는데요. 이 감독은 올리버 스톤 감독의 신작 타고난 살인자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쓸 예정입니다. 올리버 스톤은 저수지의 개를 보자마자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쓸 사람은 퀸틴 타란티노 단 한 명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리들리 스캇의 동생이자 탑건을 찍었었던 터니 스커트 감독이 네. 크리스찬 슬레이터를 데리고 드라큘라의 게리 올드만, 디어헌터의 크리스토퍼 워켄, 게다가 블루벨벳의 데니스 오퍼까지 끌어들여서 한판 승부 츄르 로맨스를 찍게 됩니다. 예. 그리고 퀸틴 타란티노는 우연히 비디오를 보다가 내 평생 최고의 감독을 만났다고 한 감독에게 달려가서 다음 영화 제발 저보고 시나리오 좀 쓰게 해주세요 해서 이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답니다. 누군데? 그 감독은 미국에서